중한 무언가 꼭 잃어버린 듯 맘이 쓰여 이상하게 그건 네 마음이 하는 일이야 아닌 척해도 자꾸 아파와 깊이 숨겨도 그만 조금씩 내게 말해줘 망설이지 마 너만 보면 곁에